365일 366일 336일 이렇게 1067일을 지내온 금요일 저녁, 오늘도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만투라는 파면한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만투는 파면한다. 내 음악에 많은 미사여구를 붙여주던 친구였습니다. 피청구인 만투는 토요일이면 광장에서 파면한다. 촛불을 들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그런데 정작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광장의 파면한다. 촛불의 첫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투는 2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투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촛불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 만투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에 음악을 맡은 정미모입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해주신 두 분 인사 각자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카 세월을 아니에 그림을 맡은 풍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찬미공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풍주쌤과 찬미공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문경과 예산을 다녀왔습니다. 오, 재밌었겠다. 예, 네, 재밌습니다. 풍주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따 문경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산 다녀왔어요. 예산에 갔다 온 얘기 좀 해주세요. 너 왜 이렇게 떨어? 네, 풍주쌤은 잘 계셨어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들었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네. 그거를 다시 복습한다고 아 딸내미는 고3인데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지금 눈이 막 퍽퍽 튀어나오고 왔습니다. 지금. 아, 맞아요. 집에서 연습하고 막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얘네들도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뭐 전혀 절대요. 절대 내 생각이 들 절대. 그래서 나는 막 연습하고 있어도 아이들은 제각각 핸드폰과 친구가 돼요. 삶을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온몸이 막 둘덜덜 떨리네요. 안 먹을 수가 없죠, 술을. 네, 네. 근데 좀 과도하게 먹었나 봐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먹었네요. 저는 뭐죠? 그 감기를 지금 한 보름을 달고 사나 봐요. 네. 아직 목소리가 예, 아직 예. 목소리가 좀 그런데 아. 이게 감기가 이제 감기약을 먹어야 되니까 또 감기약을 먹으면 술을 못 먹어서 아. 제가 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이 기쁜 날 엄청 이 기쁜 날 술 없이 살려니 힘들어서 잘하셨습니다. 감기가 고맙다 이거네. 아. 네, 자. 아 그리고 참 좀 전에 그 오프닝 할 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계속 이렇게 녹음해 주신 아. 강인수님이십니까? 그러신가 봐요. 아, 그분. 아 모르시는 분이 보내주신 네, 거예요? 아니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페북에다가 아, 그런 거 공유를 하게끔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 퍼가서 아~ 이렇게 공유하시라 그걸로 배소리 다운 받으시라고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거를 배소리로 하고 싶어서 아~ 네, 정말 전화 받기 싫은 사람한테 딱 하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래도 뭔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안받는 거 아니에요? 도안받는 거 아니에요? 어, 계속 듣고 싶어서. 그렇구나. 나 그래서 풍주쌤 친구분인 줄 알고 보니까 공유를 딱 했는데 강인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이 만드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만 따서 풍주쌤 친구인가? 덕분에 이제 친구한테도 잘 전해줬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흥분해서 뭐 순서고 뭐고 막 계속 띄워놓고 빨리 계속 끝내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댓글 소개 이런 것도 잘 못했죠. 그럼요.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 계시는데 어떤 댓글이 있었죠? 그러면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주시는 네. 인철님. 네. 인철님도 댓글을 남겨주셨고. 네.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나요? 아 이분 많이 쓰셨어요. 후기 많이 써야 순위도 오르고 하트 꾸역꾸역 누르라고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고요. 빠른 업데이트 운영진께 감사드린다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 네. 편안한 방송이라고 하시고 제게 수비학을 가르쳐주신 연희도 한쌤도 방송 감사하다고 잊지 않고 같이 하고 싶다고 올려주셨고요. 너굴양님이라고 네. 제가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팍팍 불어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도 홍자매 응원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거의 그거. 모든 팬들이 풍주쌤의 팬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인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미님이랑 나는 정말 아, 인생 참 헛살았다.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참. 꼴통 IT님이 네. 또 시도 또 많이 올려주셨고요. 꼴통 네. IT님의 시를 하나 지금 봄이 다 왔지만 제목 겨울아이 지은이 꼴통 IT 코끝을 누군가 손가락으로 튕긴 것인지 쨍하니 아리다. 손끝을 누군가 냉장고에 놓아준 것인지 손톱이 딱딱하다. 꼬마는 부산스레 옷장을 뒤져 하얀 벙어리 장갑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빨간 털뭉치 방울이가 하나 없다. 작년 겨울 두 개씩 양쪽에 달랑대던 방울들이 떠올리며 옷장 속으로 들어가 휘적휘적 기어다닌다. 엄마의 빨간 스카프, 누나의 빨간 양말, 아무리 뒤져도 방울이는 없다. 심으로 꼬마는 짝이 맞지 않는 벙어리 장갑을 보며 방울 두 개가 왠지 무거워 보인다. 뽁, 뽁, 투둑. 꼬마는 두 개 중 방울 하나를 뜯어내고 뜯어낸 방울을 고양이에게 던져준다. 후, 후, 후. 꼬마는 이제 방울이 하나씩 달랑대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이젠 빨간 공이 된 방울이로 고양이를 놀리며 논다. 밖에는 겨울이 놀고 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이팀님 감사합니다. 괜히 모든 글에 꼬마 이런 것만 들어가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네. 시 또 올려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럼 풍주쌤 있겠어요. 꼬마 얘기하니까 네.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결실이 났으니까 그 다음 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또 제가 이제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딸을 데리고 오신 거야. 네. 어떻게 그 꼬마 갑자기 여기서 꼬마 얘기 막 하니까 그 꼬마가 생각나는데 꼬마 이름이 솔이었거든요. 솔? 네. 솔. 아,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걔가 24개월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아 너무 예쁘겠다. 네. 그랬는데 막 그 거기 그 거리를 KT 앞에 그 거리잖아요. 네. 보도블럭 그 위를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들도 다 걔 보고 그냥 그렇죠. 한창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걔가 막 뛰어가니까 다들 막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어머 최진바 하면서 어쨌든 아이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이는 아이고 꼬마는 꼬만 걸로 꼬마는 사랑스러운 걸로 그림책 훑어보기 시간입니다. 네 자, 번째죠. 네, 처음에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꽃놀이, 세 번째 조작된 형상, 그 다음에 오늘이 네 번째 도보행진입니다. 도보행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이제 또 날짜 보니까 2014년 네. 7월 15일. 7월 15일 날 네. 있었던 행진에 대해서는 단원과 생존자 학생들이 국회에서 부모님들 단식하실 네. 때 아.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 단식하는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안산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1박 2일에 거쳐서 왔었던 행진이었어요. 제가 그날 조카 세월을 아니 책을 쓰기 시작, 곡을 쓰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아, 네. 그 행진을 보면서 네. 아, 그럼 이게 가장 먼저 작곡을 하게 됐나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네, 아. 그런 거였죠. 피아노를 안 쳐야 되겠다 막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우쿨렐레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피아노 앞에 앉혀서 곡을 쓰기 시작한 게 네. 이거 처음 아~ 쓴 게 이거예요. 근데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거에 이렇게 꽂힌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그냥 허탈하기만 하고 네. 나 혼자 즐거운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난 엄청 무능하구나 이 생각에 그냥 쓰러져만 있었는데 그날 이거를 이제 제가 행진하는 걸 팩트TV로 아침에 막 네.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아이들도 걷고 있는데 네. 얼마나 힘들 거야 지금 그러게요. 아이들 얼굴이 웃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부러 웃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삶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힘을 내서 안산에서부터 걷고 있는데 저는 안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걷는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아이들도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난 쓰러질 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 곡을 써야 되겠다 하고서 시작을 한 거였죠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한 지 20일 만에 나온 게 7월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혼돈의 시대였죠. 비탄에 젖어 있는 시절이었지 않았을까 그쵸? 싶어요. 그냥. 예. 그때는 이제 광화문에 있는 그쪽도 없었었던 상황이었고, 어디를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아 그때는 광화문엔 없었고 이제 그럼 국회의사당 앞에서만. 그렇죠. 계셨었었나? 예.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단식 시작할 때 이쪽으로. 그때부터 천막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구심점 그때는 국회 쪽에 있어서. 그래요? 아니었나요? 광장에서 네. 단식을 하시던 분. 분들이 계셨었던 아, 걸로 그래요?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아, 하시던 하고, 분이 계셨었지 네. 이렇게 그랬었군요 뭐 행진이 되게 많았었어요 엄청나죠 뭐 어떻게 뭐 특히 기억나시는 행진이 있어요 저는 참사가 일어나고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님들이 진도 체육관에서부터 진도 네. 대교까지 걸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것도 새벽에 그렇죠 네. 모든 게 화가 나는 일이지만 모바일 뉴스 보면서 엄청 분노에 쌓여 있었었어요. 청와대 가려고 해서 나왔던 네. 사건. 버스 두 대를 대절해서 청와대를 네. 가려고 했는데 네. 그걸 못 가게 한 거예요. 그쵸. 딱 진도 체육관 밖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버스도 안 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린 그럼 걸어서라도 걸어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쯤인가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진도 대교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진도 대교까지 간 게 뭐 7시인가 아침에 그 정도 네네.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까지 계속 걸으시고. 경찰들이 막아서 못 가게 네. 했고 그때 정홍원 국무총리인가? 네. 그쵸? 그 사람이 차 안에서 또, 네, 그쵸? 그런 일이 있었죠. 도보 행진이 그거 말고 이제 그 이후에 2015년도 네. 1월 26일 날 안산 분향소에서 출발해서 네. 세월호 가족 행정단이 이제 19박 20일 동안 도보 네. 행진을 해서 마지막 날 2월 14일에 이제 도착해서 예, 주말마다 그때 이제 시민들이 같이 아, 이제 예. 합류해서 했던 걸었던 것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 마지막 날 마지막 날 2월 14일 토요일 날 예. 아. 예, 마지막 날 합류해서 그날 아침에 한 아침부터 걸어서 8시부터 걸어서 오후 4시까지 걸었던 경험이 아침 있습니다. 8시부터 4시까지요? 네네. 그렇게 그, 오래 걸린. 네, 아침 한 8시 10분에 같이 모여서 있다가 8시 30분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아, 어디 그걸, 어디서부터 진도 체육관? 진도 군청 앞에서 출발을 해서 네, 팽목항까지. 그때 이제 마지막 날 그때 이제 같이 전국에 있는 버스들이 다 와서 한꺼번에 같이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인파가 어마어마했었죠. 예, 그때 정말 그때 정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을 또 보고 같이 연대의 힘을 또 느끼면서 그 연대라는 게 네. 제가 아까 이제 얼마 전에 그 비상 퇴진 행동 거인가요? 예. 퇴진 행동? 예. 응. 거기서 비상 대책 퇴진 행동 예. 그쪽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이제 저희 집회를 하고 나니까 하고 났는데 1억의 빚이 아, 예. 이런 생겼다. 남, 예. 그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막 사람들이 막 십시일반으로 예. 뭐 만 원, 이만 원 모아가지고 얼마 모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9억. 아 진짜? 정말 대단하다. 2만 1천 명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서 지나 뿌듯하든지 정말 아니 다 이런데 도대체 정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보 행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단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그리고 이번에 촛불 아, 그 20회 하면서 네. 개헌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 지금 네. 갑자기 무슨 개헌을 한다고 막 이번에 대선에서 갑자기 개헌 투표도 해야 된다고 그 그러니까요. 얘기 듣고 내 진짜 아 이제 피가 거꾸로 소리를 그러는데 아 이 나쁜 놈들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래서 아 진짜 아, 네, 저도 먼저 하려고 지방 이제 투어 다니면서 네. 지방 이렇게 공연장 있을 때 봤어요. 네. 그래서 네. 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만 했다가 벌써 꽉 차버렸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보내야지 이러고 아, 더는 못 보내나요? 꽉 차서? 아니요 저는 보낼 수는 있는데 아, 이미 지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 이것은 또 다른 곳에 보내야겠다. 아, 정말 우리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4번 도보 행진을 듣고 왔습니다. 도보 행진이 진도 체육관에서 진도 대교까지 간 거 말고 아이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간 거 말고도 안산에서 팽목항에 간 거 19박 20일 좀 전에 찬미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도 부모님들이 시행령 폐기하라고 한 번은 광화문에서 삭발하시고 그 다음날 안산 분향소 앞에서 삭발하셨잖아요. 삭발하시고서 아이들 영정 사진 들고 그 안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하셨죠.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도보행진하고 단식밖에 없다는 게 참 정말. 그러면서 이제 강원 광장에 그렇죠. 도보행진 말고도 자전거 행진도 있었어요. 그런 거 아세요? 2014년 8월 9일 날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그리고 광화문 일대를 도는 거는 이제 평일에 하고 그렇게 있었고요. 보니까 도보 행진이라는 것이 있고 도보 순례라고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뒤져보면 제가 이제 과거의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도보 순례라고 있어서 또 도보 순례로 또 대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하셨더라고요. 아 도보 순례는 안산 지역에서 기역 저장소랑 분향소랑 이런 데 학교 이렇게 그 팽목항에서 짜가인가? 그 아버님이 이 아버지 누나 있죠. 또 다른 한 분 더 계셔요. 고 김운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안산에서 행복한 가 지금 요 얘기가 이제 2014년 7월 8일부터 이제 그 뒤에 그 배 싣고 네. 배 싣고 올라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 그분이 이승현 아버님하고 누나.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같이 옆.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연대의 힘이 너무 짱짱이야.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위에만 바뀌면 되는데. 아, 또 네. 결론은 또 이렇게 나네. 근데 불안해요. 그 지금 그림하고 네. 그 이 노래에 대해서 이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음악. 아 이제 음악도. 아 네. 찬미님 아, 맨날 예. 그림 얘기만 하시더니. 아, 도메이크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냥 걷는 느낌이 정말 꽝꽝하게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그걸 워킹 베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워킹 베이스를 배울 때 제가 어떤 친구한테 들었는데 뾰족구두? 그 힐 신은 여자가 또각또각 하면서 이렇게 걷는 듯한 느낌으로 베이스를 연주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발바닥이 땅에 네. 딱 닿게 중력을 완전히 인용을 신어본 적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네. 거지. 그런 식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게 나오는 네. 거야. 나는 그게 근데 그런... 음악이 경쾌하고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최근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그 세월호 가슴 아픈 것만 생각을 하고 책을 딱 받으면 마음 아프다고 하는데 음악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루지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곡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다 메이저고 마이너 곡은 딱 하나 광장인가가 마이너 곡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밝게 곡이. 그때 행진할 때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주변에 뭐 네 맞아요. 막 남녀노소 같이 막 쫙 걸어가니까 같이 힘이 돼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면서도 미안. 힘도 않고 힘은 들었겠죠. 네, 어머 어떻게 마이크 꺼졌지? 마이크 꺼졌었어. 잘 다른 거 올렸어요. 왜 이렇게 마이크가 안 되나 했더니 어떡하지 찬민이? 어 괜찮습니다. 아 이제 제 목소리 들리네요. 네 계속 안 들려서 네. 찬미님 마이크 앞으로 이러는데 계속 어떻게 아, 다른 마이크를 켜고 있었어요. 아 나 이렇게 맨날 실수를 하지. 참나 죄송합니다. 아, 이 집중이 안 되네요. 해야 됩니까? 그냥 가죠 뭐. 네, 네. 아, 진짜요? 그냥 가요. 아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그래서 힘이 느껴져요. 아, 걷는 예. 힘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도보행진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주 형식으로 곡도 딱 변주 형식으로 여러 번 이렇게 나오게 곡을 만들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울려요. 네. 제목이랑 네, 듣는 거랑. 맞아요. 아, 네. 예, 그림도 딱 어울려요.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산을 들고 다 예. 가고 있네요. 햇빛은 짱짱한데 우산을 예. 들고 있어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어갈 때 그게 제가 어느 화보에서 봤나 그랬는데 하늘은 너무너무 맑고 구름 한 점 없이 파래요. 파란데 네. 아이들 걸어가는 그러니까 우산, 그러니까 아이들 걸어가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리고 근데 옆에 비가 또 왔다가 안 왔다가 또 그쵸 맞아요. 비 오고 아 그날 막, 중간중간에 비 오고 막 이래서 우비 있고 그랬어요. 또 우울해지 하나 세우고 그렇죠. 그 저희도 이제 진정됐을 거라 잊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꾸 울컥울컥 올라와요. 네. 그리고 그 그림이 원래는 커버였었어요. 처음 원래 커버였었어요. 커버를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바꾼 거죠. 그래서 그림도 학생들 그림이 쭉 있고 중간 중간에 선생님처럼 네. 보이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같이 함께. 어쨌든 이 도봉행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쉽게는 아니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제가 그 날부터 곡을 쓰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다짐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마음을 오늘 왜 이러죠? 눈이 감겨요. 일났다. 죄송합니다. 다음 진행하죠. 저희 도모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요, 이모. 더 맛있는 거 아닙니까? 둘한테 맡겨놓고 혼자 쓰러져 있어 지금. 자, 그래요. 그러면 공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찬미님? 아, 공연이요? 네, 부담스럽지 않은 공연 얘기를 해주세요, 찬미님. 편한 공연이. 그 문경이랑 네. 예산 갔다 온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 네네. 문경이랑 예산을 다 넣은 이유는 제가 지금 약 한 달 동안 네. 이제 지역을 계속 올해 이제 15개 극장을 다니고 14개 극장인가요? 5개 극장. 조금 모르죠. 14개 극장을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어딜 가냐면 전주에 있는 덕진예술회관과 울산에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을 가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그 극장에 보유되고 있는 극장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공연장에 이제 있는 조명, 음향, 무대와 장비. 관련된 장비, 그 현황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또 도면들을 또 무대 쪽과 관련된 도면들을 또 그려서 또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어느 곳에 이렇게 구축을 해서 그곳에 공연을 가거나 또 관련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네요. 큰일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부터 예.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3, 14, 15, 한 3년 됐네요. 그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업데이트 돼서 지금 한 40개 극장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예. 올라가 있고요. 근전이라 하고 계시네. 예, 그래서 모든 극장을 다 다니고 또 모든 극장에 또 있는 스태프들을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그분들의 노고를 또 많이 듣고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또 지방에 가면 또 맛있는 집이 엄청 많잖아요. 아, 전주 갔다 오셨다 그랬죠. 아, 전주 다음 주에 갑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모. 예. 아, 오늘 왜 그러십니까? 예, 예산에도 가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거는 고기는 다 이렇게 고기들이 싸고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고기 좋아하세요, 찬미님? 저는 먹는 건 참 좋아합니다.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아, 그래서 저랑 예. 뭘 먹을 때 괴로워하시겠구나. 아, 고기를 좋아하고. 아니요. 생선도 좋아하고. 아, 문경 가니까 의외로 또 생선집이 많아서 문경에서는 계속 예, 복국도 먹고 동태탕도 먹고 막 이러면서 아, 갑자기 먹고 싶어요. 다니고 왔네요. 어, 배고파.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곳을 가면서 여러 개를 보고 이러는 거죠. 네. 저는 맨날, 뭔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되게 저는 맨날 지하에 박혀가지고 겨우 나가는 게 은행 가는 법밖에 없으니 원참. 청계천 가세요, 청계천. 아, 은행을 좀 이렇게 멀리 가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없는 화날 거 아니야? 때는 한 시간은 은행을 순례하고 옵니다. 그래요. 조심하세요. 매주마다 소식을 올리는 광장극장 플랜트가 아, 있는데요. 어, 문 닫았죠. 예, 이제 질서 있게 이제 철수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오늘도 극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명과 음향 같은 장비들을 빼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청막 극장 자체, 광장 극장 블랙 텐트 자체를 이제 철거를 하는 내일 해서 온전히 빠지는 건지 내일 완전히 빠집니다. 근데 그 광화문 캠프촌은 아직도 예, 아직도 계속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철수하지는 않고 거기는 좀 있고. 철수하는 중인 것 같던데 아닌가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언제 철수한다는 얘기는 안 왔는데 일단 텐트는 이제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진짜 겨울을 완전히 그렇게 낮죠. 근데 그 아직 텐트를 정리하지 않은 이유나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바로 뺄 줄 알았는데 캠핑촌은 아직 안 빼고 그러니까 있다. 캠핑촌.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구나. 예.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기록에 남기거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요즘 제가 지역에 다니고 있어서 참여를 잘 못 하는데 예, 무슨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캠핑촌에 계신 분들이 예, 그분들이요. 근데 사실상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아무런 뭔가가 지금 그렇죠. 된 게 없으니까 예, 캠핑촌을 뺄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결론 낸 거지는 아무것도 그렇지, 없죠. 왜냐하면 조윤선 문화재구 장관만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 부역자들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게 또 열이 또 와 그래서 금방 이게 그냥 이렇게 됐다고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가 감시하고 또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숙제로 나갈 건지는 사실은 그렇죠. 네, 계속 숙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나리나리니만큼 파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헌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읽을 것은 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네. 21조부터 네. 25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1조 1번에 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간다. 그리고 이렇게 네. 2번에는 언론 출판 또 이렇게 4번에도 21조 4항에도 언론 출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언론 출판 얘기 나오니까 조카 세월을 아니 책을 만들 때 작업하고 있으면 조카가 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네. 탁 팔짱 끼고 고모 왜 막 이러면 그 책 만들면 박근혜가 잡아가는 거 아니야? 뭐야 못 잡아가 네 맨날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여기 딱 들으니까 갑자기 조카 생각이 나네요. 안 잡아갔다. 이제 못 잡아간다. 세월호에 관한 책 냈던 출판사나 네. 이런 데도 블랙리스트에 맞아요. 올랐었잖아요. 올라서 그쵸. 지원 많이 못 받고 그쵸. 그랬죠. 참. 이제 이게 순수 예술 쪽은 사실은 정부의 공공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이렇게 아직 생태 예, 생계가 맞아요. 될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차별 없이 예, 좋은 작품이나 되는데. 좋은 것이면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고 많이 용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이 책 낼 때 그 아는 분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월호에 관한 책 낼 거면 정부 지원? 정부 지원 해주는 데가 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맞아. 원래 그 좀 예술하시는 분들은 계속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네. 다른 시각을 다른 갖고 시각을 있어야 되잖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이게 누가 됐던 뭐 어떤 정부가 됐던 어떤 그렇죠. 것이 됐던 항상 그런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를 막냐 이거지. 그러니까. 치사하게.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면서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대가 돼서 미술 행동도 그렇고 예술도 그쵸. 그렇고 다 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대가 돼서 함께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힘이 생겼어요. 찬미님, 찬미님 덕택에 제가 알게 된 그 예술 행동이라 그럴까? 네. 그걸 하나 알게 됐었는데 그 거기를 뭐라 그러죠? 광화문역에서 이렇게 딱 광장으로 나오는 길을 해치마당. 아, 해치마당. 네네. 해치마당에서 집회 있는 날마다 조끼 304개 놓고 그 위에 촛불 놓고 구명조끼 올려놓고 구명조끼 올려놓고 해군처럼 보이는 분이 그렇죠. 투바를 갖다 놓고 붕. 아, 그래요? 붕. 백고동 소리처럼 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는 봤으니까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지인 카톡에서 그 사진을 봤어요. 그 가짜 뉴스 같은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거야. 막 글을 써놨는데 이거 뭐라고 얘네 빽빽하게 사람들 왔다더니 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 안 오니까 조끼 갖다 놓고 채운다고 이게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막 게시판 댓글이랑 그런 건 난리 나. 그게 일베 뉴스였나 뭐 어딘지 출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막 뒷목 잡은 날이 있었어요. 가짜뉴스 정말 다 어떻게 좀 법적으로 처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자유를 가진다에 생각하면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항목들을 보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그렇죠.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사명감을 좀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그 헌법재판관 8명 8명 고발했다고. 네. 그것도, 누구였죠? 그것도 저기 조갑제닷컴에 맞아 맞아 무슨 기자라 그랬어요. 말이 언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뒷목 잡을 얘기. 아이고. 아, 왜 이러는 거야? 자, 헌법 얘기 그만할까요, 그러면? 자. 그럼. 아, 그리고 참 제2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선거권을 가진다. 아, 선거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면. 그렇죠. 이 선거권도 우리 18살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엄청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립한다니 빠르더라고요. 그럼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믿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으세요. 자, 누가 누굴 걱정했다고 갑자기 주어도 없이. 풍주쌤의 수비학. 오늘은 솔로몬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 2번 제가 2번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처음에 수비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정미모가 얘기해준 아, 맞아요. 그 친구도 2번이에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 숫자 2가 그 분열을 상징을 해요. 분열? 예, 딱 갈라지잖아요. 1하고 2하고 합쳐서 2가 돼서 그 2가 이렇게 분열을 상징을 하는데 그건 이제 반반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걸 의미해요. 숫자 2가. 타로카드 2번에 보면은 그림이 여사제가 나와요. 여사제는 맨날 나오시나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8번 그때 그 여자분 여사제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그럼 뭡니까? 여사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네. 알았어요. 일단 가고. 네. 8번 여사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해. 우리가 생각하는 여사제라고 하면은 네. 그 옛날 신화 속에 나오는 여사제. 그쵸. 어떠한 생각이 딱 드나요? 그 이제 신전에서 여사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고민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신탁을 이제 신에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그 여사제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여사제 좀 무서워요. 여사제의 역할. 예. 여사제. 아 그래서 이번들이 약간 촉들이 좀 발달돼 있고요. 아 예 좀. 감도 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네. 2번 그분도 그래요. 2번들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네, 네.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 그림 그 카드 뒤에 이제 그림 보면은 네. 여사제 뒤에 두 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은 이제 극과 극을 나타내요. 그래서 2번들은 정신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 네, 가끔씩 이제 내 안에 미친년이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풍주쌤은 별로 안 그런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히고 계신가 봐요. 아, 좀 말지 맙시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럴까요? 그리고 네. 이제 여사제의 발 근처에 보면은 달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달은 이제 그 꽉 찬 보름달이 아니고 상현달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는 그 보름달처럼 꽉 차 있는 그 완성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현달은 계속 그 달이 계속 움직여서 끊임없이 주기를 가지고 움직여서 보름달을 만들고 보름달에서 또 다시 하얀달로 되잖아요. 주기를 가지고 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랑 통하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커튼에 보면은 무늬가 성류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성류는 욕망을 나타내요. 2번들은 좀 욕망 덩어리이기도 해요. 자기 그래요? 욕망으로 드글드글한 사람들입니다. 네. 2번들은 그러니까 그 의외인데. 나는 오로지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게 되게 강해요. 9번도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2번들도 그래요. 근데 2번들은 나는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이 개입이나 간섭받고 싶으면 남들이 개입이나 간섭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들은 최초, 오리지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 이제 직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희는 최초를 좋아해서 직업을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직업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2번들은 그 자기 그 아이덴티티의 목숨을 되게 걸어요. 근데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하진 또 않아. 왜냐면은 그 증명하기엔 너무 게을러요. 본인들이. 양쪽 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체력이 딸려요. 저질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실행력도 되게 부족하긴 해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번들의 특징이 그 양쪽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획이나 컨셉에 능하고요. 눈치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꽂히면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면 되게 좋겠죠. 하나에 꽂혀서. 근데 그거는 그 일을 할 때의 모습이지만 그 에너지를 갖다가 사람한테 꽂으면 안 되겠죠. 그분 사람한테 간섭하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근데 이번들이 아까 여사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이 되게 잘 먹혀요. 그 사람이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번들은 그 말로 하는 직업을 갖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나 상담사나 그런 게 되게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네. 미친 그게 있다면서.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미친 선생님들이 많은가 봐. 갑자기 그 옛날에 그 풍주쌤한테 네. 그거 말. 말씀해서 생각나네요. 처녀 여전생님 젊은 아유 참 그분도 2번이셨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2번들은 세상에 돈 되는 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 현실감도 되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네. 자기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막 달달달달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2번들을 종합해봤을 때 네. 그분들은 남들에게 엄청 잘 퍼줘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네. 그러다가 또 확 뒤집지 않나요? 어 그런가?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퍼줘요. 네. 손이 너무 커요. 아니에요? 어. 맞아 손이 커요. 손이 너무 크죠. 대부분 제가 아는 2번들은 다 손이 크신 것 같아요. 맞아. 2번들은 그 같이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일을 잘해서 산파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아~ 산파가 아이 낳을 때 도와주는 네. 분이 산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도와주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아. 여사제가 신전 안에 있어야지 돕겠다고 그러니까 다 도와줬는데 그 결과물 내놓으라고 신전을 뛰쳐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되 그걸로 끝내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간혹 가다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거기 그 결과물을 자기 거라고 하면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도와주는 걸로 서포트 역할로 끝내셔야 돼요. 최순실도 2번인가요? 아, 아 그럴까요? 한번 네.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2번들은 기획이나 컨셉에 능해서 그 판 까는 판을 까는 스타일들이 많고요. 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깔아놓은 판을 또 뒤집는 것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각도 가졌기 때문에 아 본인을 그 판 자체를 아, 그래서 판 자체를. 그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힘이 굉장히 커요. 아.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담이나 힐링 치료사로서 역할도 되게 잘해요. 그럼 최순실은 아닌 걸로. 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막 고민을 얘기하고 얘기해요. 네. 직장을 다녔는데도 나랑 상관없는데 와가지고 생판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다 들어주시죠. 네, 그런데 또 가족들도 그래요. 오면은 맞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은 사랑방이라고 맞아 맞아 다 저 집에 가 있어. 아. 우리 집 식구들도 다 저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누군가 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피곤해 내일을 못해. 네, 되게 싫었는데 뭐 수비학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한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가는 걸 자제해야 되겠다. 힐링 네. 네. 치료사로서 뭔가 다 받아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그 와서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가 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쓰임새가 이렇게 타고 났다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이제 그때 깨닫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달라지고 그쪽에서 또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피드백이 또 있으니까 그 내 자신한테 만족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편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편해지니까 또 내 자신도 편해지고 그래서 타인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걸 원하는지 수비학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소울 넘버 2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풍주쌤의 감사합니다. 수비학은 여기까지. 갑자기 아까부터 계속 2번 얘기하는데 반으로 네. 나눠진다고는 얘기하니까 이런 문구가 생각나요. 네. 1 더하기 2는 2. 뭡니까? 그러니까 2는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계속 2번이라는 게 분열을 했다가 붙었다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러면 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겠네요. 자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확 하는 게 있죠. 했다가 확 뒤집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 내 안에 미친년이 있다는 얘기가 잘 하가도 확 뒤집는 약속을 했다가도 뒤집는 게 거의 2번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8번인데도 그런데 제 안에는 2번이 흐르고 있네요. 네. 아 뭐 속 안에 여러 가지 숫자들은 갖고 있으니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 숫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숫자의 네. 성질이. 네. 소울 넘버를 알고서 나의 쓰임새를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8번의 쓰임새는 뭘까요? 8번의 쓰임새요? 8번의 쓰임새는 그거죠. 제가 그때 여자의 머리 위에는 메비우스 띠가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네.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사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조율한다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케어하는 힘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8번들은 뭐랄까 그러니까는 가족을 케어하는 힘도 되게 강하고요. 그래요? 누군가, 8번이 아닌가? 누군가 키우는 힘도 대단해요. 아 그래요? 네. 8번이 아닌가 봐요. 정미모가 저를 키웠습니다. 2번 실행 능력이 없어서 결과물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그럼 9번의 쓰임새는 뭘 겁니까? 9번의 쓰임새는 제가 그때 등불을 네. 별이 담겨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시선 그 산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산 위에서 네네. 등불을 들고 있는 껌껌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면은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뭐랄까 그 별? 별? 아, 응. 그걸로 그 사람들한테 그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희망이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얼굴에 비추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왜요? 구원들은 네. 약간의 나르시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공주라고 네. 그러잖아요. 나르시즘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불빛을 보고 찾아왔을 때 그 등불을 길을 비춰줘야지 아. 나를 보라고 등불을 자기 얼굴에 대면 기절합니다. 아, 그렇구나. 도망갑니다. 네, 네. 그럴 만하네요. 네. 그래야 더 공주 대접을 받으실 수 있으시죠. 그렇군요. 네. 천미님 이제 네.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쓰임새인지 네. 아시겠어요? 어, 네. 어려. 아이 뭐 이뻐가지고 그러십니까? 대충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본다고 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네.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아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요구를 했구나.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쓰임새대로. 맞아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자주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9번들 약간 아, 놀라 귀찮아. 피곤해. 맞아. 9번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뭐 도망가요. 그럼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도망가는 걸 내가 아직 체감 못 느꼈나 봐네요. 알았어요. 그렇구나. 도망 안 가게 해드릴게요. 네. 자. 조카 세월을 네. 아니니까 조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조카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조카일까요?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네네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잘 들려요? 네, 지금 소리가... 네. 잘 안 들려요? 잘 안 나요. 아, 잘 안 나요? 어떻게? 응? 조금 이상하게 나요. 좀 이상하게 나요. 그래도 목소리는 네. 잘 들려요? 네, 목소리는 들리는데 네. 조금 약간 음성 변조한 것처럼. 음성 변조? 아, 저희가 마이크를 대고 있어서 그래요. 마이크를 대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 그래서 찬미공주님 목소리. 그렇지. 우리 목소리야 상관없는데. 아.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너무 늦게 전화해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제가 네. 놀고 있었어가지고. 뭐하고 놀고 있었어요? 저요? 네. 레고 조립하면서. 건전한데. 저희 때는 레고가 비싸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러니까요.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고 하는 친구들만 봐도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대단한 것 같거든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혹시 네. 저기 새 학기 들어갔죠? 네. 새 학기 들어갔는데 지금 몇 학년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요. 아, 그럴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자기 소개.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해 주시면 되겠네. 네. 자기 소개. 지금 네. 5학년이에요. 와. 네, 네. 그리고 네? 이름 뭐예요? 이름 정지후요. 이름도 이쁘다. 네. 이름 이쁘다. 지후는 그러면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요? 이거 어떡하지? 레고보다 더 재밌어요?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레고가 더 재밌어요? 레고가 훨씬 재밌죠. 그렇구나. 네. 학교 재미없구나. 학교 재미없으시군요. 아, 학교는 재밌는데 레고가 더 재밌어요. 훌륭한데요? 그럼 학교가 왜 재밌어요? 학교가 왜 재밌냐고요? 네. 그냥 선생님도 착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거는요? 한 5교시 정도 수업하죠? 매일. 5교시요? 네. 수요일에만 5교시 수업하고 다 6교시예요. 아, 6교시예요? 네, 6교시까지. 5학년이라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6교시 동안 교실에 있는 네. 건데 그래도 재밌어요? 6교시부터 교실에 있어도요? 네, 6교시까지. 네. 6교시까지 교실에 있어요. 네, 근데 재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렇지. 저는 이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미이모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우 학생은 어떤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요. 맞다. 밥은 맛있어요? 급식. 네? 학교 그치? 급식. 급식이요? 네네. 학교 급식 맛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급식 맛있죠. 집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학교 밥이 더 맛있어요? 어디요?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밥이 더 맛있어요? 학교 급식이 더 맛있어요? 학교 급식이요. 어떻게? 엄마 옆에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알았어요. 어머니 화이팅!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 지금 여기에 찬미 공주님 말고 정미 이모 말고 풍주 쌤이라고 또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찬미 공주님 방송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해야 되나? 언제 고모네 집에 갔거든요. 아, 네. 갔는데 그걸 틀어줬어요. 아, 음악 말하는 거죠? 네. 음악. 그래요. 어떤 음악? 네. 방송 음악? 아니요, 조카 세월을 아니 음악 말하는 거죠? 그 그림책에 나오는 음악. 네. 그렇죠. 혹시 그 촛불광장 집회 가본 적 있어요? 조카는? 네. 아, 그래요? 어땠어요? 네. 뭔가 그때 가니까 뭔가 보람이 찼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뭔가 제가 네? 제가 지금 예? 그 나라에서 그 나쁜 사람들을 네?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이?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어떡해라. 훌륭하네요. 훌륭해요. 네. 그러면 지유는 학교 가고 레고 가는 거 말고 또 뭐 좋아해요? 저요? 네. 자전거 타는 거요. 아, 자전거 잘 타요? 자전거는 잘 타지는 않은데 그 자전거 탈 때 바람 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랑. 즐길 줄 아는군요. 아, 그렇죠. 즐길 줄 아는 거죠. 미안. 훌륭해요. 혹시 고 찬미공주님한테 하고 싶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있어요? 평소에요? 네. 평소에 못했던 말 그럼. 평소 못했던 말이요? 앞으로 좀 자주 만나고 싶어요. 아, 정말을 와. 아, 자주 만나고 싶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되지. 뭘 자주 만나요? 아, 고모 너무 하시네요. 아, 좋겠다. 고모 좋아하는 할머니랑. 네. 고모네 집이랑 가까운데 할머니네 집이랑. 아, 네. 그런데 많이 못 가니까 좀 아쉬워요. 그치, 학원은 가까운데 학원 가느라고 못 가니까. 몇 분이면 걸어가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그러면 가서 할머니도 자주 뵙고 그러시면 되겠네. 그죠? 조카님. 네. 고모가 집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제... 네, 고모가 집에 집 없어요. 없구나, 고모가. 그게 안 늦게 와요. 고모가 워낙 위대한 일을 하시느라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평생 고모님은 우리 조카님께. 네, 네. 조카님. 네. 네,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즐거워요. 아! 바로 그거지. 네. 오늘 방송 최고의 멘트다, 정말. 네. 알겠어요. 사랑해요. 네. 못 들었다. 아, 못 들었어? 못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고모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아, 두 번 말하기 힘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아, 고모가 아, 사랑한대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아, 너무 이쁘다. 아, 네. 너무 이쁘다. 알겠습니다. 조카님, 다음에 만납시다. 네. 네. 아, 참,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먹고 싶은지 아싸. 정해두세요. 네. 네. 아싸. 네. 잘 자요. 네. 잘 자요. 잘 자요. 네. 아, 잠깐.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네? 더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껏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모에게 내일 같이 촛불 집회 가자고 하고 싶어요. 와. 네, 탄핵. 탄핵이 됐으니까. 아, 네. 네. 네. 내일은 세월호 있으니까. 네. 네. 세월호 그 광장에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와. 이쁘다, 이뻐. 집이 멀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한, 예, 한 시간 반 정도 지하철 타고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해서. 네. 자주 오기. 그렇죠. 네. 알겠어요. 그 네. 약속 꼭 지켜요, 조카님. 네. 광장에서 봬요. 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아, 쑥스럽네요. 아, 너무 이쁘다,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웬일이야. 아, 아이들은 제일 네. 이뻐요. 그러니까요. 아직 5학년인데. 뿌듯합니다. 아주. 진짜. 그렇군요. 미래가 밝습니다. 저는 어저께 조카 집에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카 집에 갔는데 조카 빨리 가라고 계속. 왜? 그랬더니 네. 빨리 가! 하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집에 온 슬픈 기억이 나네요. 네. 아이고.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 찬미님이 추천해주신 곡을 이제 틀어야 되는데 저희가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얘기 때문에 노래를 그냥 틀을 수는 없고 노래를 틀고 같이 저희가 떼창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런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찬미님이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이 곡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 이 곡은 제가 그 콘서트를 많이 안 가, 제가 공연은 많이 보는데 예, 음악 콘서트를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 근데 네, 이제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가수였어서 유일하게 제가 콘서트를 갔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것도 또 조금 이상하지만 혼자서 그렇게 갔어요. 혼자서 가서 그냥 맨 뒤에 앉아있다가 네. 막 열광도 못하면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있다가 그냥 오는 그런 조금 이상한 팬이죠. 그래도 좋아했던 분인데 이제 암에 걸리셔서 한동안 활동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가끔 활동하시는 그 안치환 씨의 곡을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요. 네. 영어로 됐을 때 Shame on You인데 한국말로 번역했으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근데 누구한테 향해야 된다는 건 아마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네.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맞아요. 네.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아니. 나는 속으로 그 파면된 그분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맞다고 생각,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따지는 거 없어요. 네. 2015년도에 나왔던 음반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그렇구나. 이제. 특정 종교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가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러면 들어볼게요. 자 들어볼까요?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oh shame,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oh shame, shame on you. 재밌네요. 왜 이렇게 노래가 느린 거예요, 근데? 좋아요. 정말,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아, 참 부끄럽네요. 특히 그 아멘을 외치시는 많은 기독교인들. 네. 예, 좀 정말 그 예전에는 정말 개혁적인 기독교였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나 이게 한번 엎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래요. 제가 안치환님 얘기를 딱 하니까 제가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옛날에 공연 기획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연이 거의 환경 쪽 공연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안치환님이 나오셔가지고 오케스트라랑 오케스트라 막 나와서 공연 막 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은 안치환님이 나와셔서 근데 안치환님이 맞겠죠? 아, 뭐야 또! 아니, 정신 차리라고 이모! 아니에요, 안치환님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 이제 처음 접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정말 수없이 많이 오셨어요. 공연할 때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고 또 이분 노래 중에 꽃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 그 노래도 네. 되게 그 노래도 맞아요. 뭐야. 이거다 노래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정신없이 오늘 멘트에서부터 계속 걸려가지고 제가 막 멘트에서부터 막 아, 멘트를 몇 번씩이나 하고 네. 네 오늘 죄송합니다. 다음엔 정신 차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